말할 수 없는 비밀 누구나 하나쯤 그런 게 있는 거잖아 없는 거라고 말해도 무덤덤한 척해도 아파 이런 나를 사랑하지 마 내 맘 이런 걸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고작 멈추지 않는 눈물인데 처음 보는 낯선 얼굴로 네 마음에 상처만 줄라 긴데 나 혼자 날 널 사랑하게 놔두고 간다 외로움조차 오래된 친구 같아 익숙해 질만한 데 I miss you 이런 나를 사랑하지만 내 맘 이런 건 어떡해 너에게 줄 수 있는 걸 고장 멈추지 않는 눈물인데 처음 보는 낯선 얼굴로 네 마음에 상처만 줄라 인데 나 혼자만 널 사랑하게 해 이런 내게 다가오지 마 내 마음이 이런 걸 어떡해 아픔이 내게 옮을까 애써 미워